하루 씻음이 오늘 하루 쉬고 싶 오늘만큼 이렇게 또 한 번 살아가 침대 밑에 누워도 지난 밤의 꿈꿈이 지친 맘을 덮으며 눈을 감는다 괜찮아 남들과는 조금은 모양 속에 나 홀로 잠들어 다시 오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고프다 너 숨을 쉰다